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매일 튀겨대면서 우리 지치는 않았나 봐. 가끔 밤이 나를 바라볼 때면 어색해질까봐 괜히 단정만 부렸어.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 다 알아. 근데 그거 알아, 너보다 내가 너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I mean 네 내 맘이 너보다